푸른 밤 종현입니다. 그런 말이 있던데요. 잘하겠다 이 말은 정성의 표현이지만 더 잘하겠다 이 말은 욕심이 되고요. 사랑한다 이 말은 아름답지만 영원히 사랑한다 이건 현실감이 너무 없고요. 노력할게요 이 말은 다짐이 되지만 최대한 노력할게요 이건 부담이 된다고 하죠. 수식어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고 보면 뭐든지 선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영원히, 최대한 뭐 이런 수식어들은 의지박약한 나를 일으키는 효과도 있지만요. 그 말이 발목을 잡으면서 다짐을 넘어 역효과를 줄 수도 있죠. 강조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거. 올해는 그렇게 적당한 선까지만 해볼까요? 1월 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1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박지은님 외 많은 분들이 소개 신청해 주셨네요. 3276님 푸른밤은 새해 첫날이 두 번 같은 느낌? 그래서 기분 좋네요. 올해는 계획한 일을 가벼운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어제도 31일 방송이었지만 12시가 지나면서 세상은 1월 1일이 되었죠. 푸른밤에선 31일을 놓지 않았지만 그래서 새해 첫날이 두 번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은 있긴 한데 조금 묘하게 다르죠. 1월 1일을 오늘은 다 보낸 첫 발자국 이렇게 딱 마무리하고 이제 내 첫 번째 발자국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날이잖아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신 것처럼 활기차게 짜임새 있게 보내셨나요? 글쎄요 저는요 안 했습니다. 저 해 뜨는 거 봤어요. 해돋이. 이야, 진짜 별거 없던데요? 0712님, 쫑디 뜨끈한 떡국 드셨나요? 하셨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요. 일찍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어야 되는데 꼼지락꼼지락 거리다가 팅팅 뿌른 떡국을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어서 그릇을 싹싹 비웠네요. 홍예라님, 쫑디 새해라서 가족끼리 다 모였는데 처음으로 들은 말이 고3이니 열심히 공부하란 말이었어요. 왠지 섭섭하고 울컥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가족들은 분명 그 시간을 또 보냈으니 보낸 사람 입장에서 챙겨야 될 것을 먼저 얘기해준 거겠죠. 홍예라님을 야 드디어 너 고3이냐? 한번 공부해봐라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한 건 절대 아니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가족들도 이 고3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분위기 잘 조성해주겠다라는 말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섭섭할 수 있죠. 울컥할 수 있고 앞날이 걱정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푸른밤 오시면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자 고덕시 클럽 오늘 함께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함께했죠. 1월 1일인 새해 첫날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오십니다. 왠지 가족, 연인 이런 사람들보다 더 자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첨부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KT 뮤직, 비상교육, 삼성정밀화학,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도서와 함께합니다.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 봐 month of year.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멜버른 여행에서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될 장소. 게다가 새해를 기념해서 가보면 절대 잊지 못할 그런 장소. 바로 유레카 스카이덱인데요. 숙소에서 버스를 타고 도착한 유레카 스카이덱. 새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것 같네요. 17달러를 입장료로 지불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잡아탑니다. 무엇보다 유레카 스카이덱의 앞권은 큐브에 있죠. 지상 300m 높이의 88층 전망대 끝에 자리잡은 큐브. 이곳에 들어가면 빌딩 끝에 서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초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멜버른의 풍경, 장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압도적이고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유레카를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외치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옵니다. 벌써 시간은 저녁 시간.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가야죠.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어볼까 고민 좀 하면서 이 음악을 듣습니다. 멜버른 출신으로 이 곡을 통해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한 밴드죠. 리틀 리버 밴드가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Reminiscing.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리틀 리버 밴드의 Reminiscing이었습니다. 70년대 밴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운드도 상당히 뭔가 투박한 느낌도 들면서 뭔가 맞아 이런 소리를 우리가 좋아했었지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90년도에 태어났지만 이 예전 음악들을 찾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믹싱 방법이나 악기들의 조합, 배합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리틀 리버 밴드 Reminiscing 상당히 매력적인 곡이었습니다. 김경은님, 지금 이어폰 끼고 듣고 있는데 왼쪽에서 계속 깔리는 타악기 소리가 굉장히 몽환적이네요. 처음 듣는 밴드의 처음 듣는 노래인데 푸른밤 덕분에 좋은 노래 알아갑니다.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퍼커션 소리였나요? 네, 퍼커션 혹은 콩고 같은 손으로 치는 악기의 소리였을 거예요. 이 믹스를 상당히 신경 써서 하게 되면 왼쪽에서 그러니까 드럼의 소리 자체를 여기저기로 공간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스네어를 내 정면 살짝 오른쪽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베이스 킥 소리를 조금 아래쪽에 나의 턱 아래 좀 오른쪽 왼쪽으로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믹스할 때 재밌는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미니멀한 편곡 같은 부분에서는 이런 믹스의 자리로 곡의 다이나믹을 더 주는 경우들도 확실히 있죠.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을 좀 더 만나볼까요? 엄지수님, 저는 친구랑 해보러 가기 위해서 4시 반까지 견디다가 잠들었어요. 일어나 보고 해가 중천이라서 참 시무룩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셨어요. 저는 그 해 뜨는 걸 보려고 기다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재밌던데요. 그냥 저는 뭐 어디 가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다가 해 뜨네 찍어야겠다 사진. 그 사진 찍었는데 해돋이를 어디 가서 보거나 이랬던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때 이후로는 없어서 딱히 막 뭐 좋은 추억이라기보다 좀 재밌는 기억 하나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제 그것도 야 우리 해돋이 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오야 해 뜬다 찍어라 사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뭔가 상당히 예쁘고 설레고 뭔가 따뜻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7390님, 쫑디 저 취업해서 이번 주부터 일하고 있어요. 계약직이지만 경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요. 아, 그리고 쫑디가 응원해준 덕분에 국가고시에도 합격했답니다.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 응원 덕분이 아니라 7390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겠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취업하셨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시고 또 밝은 2015년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장유진님, 오늘 개점부터 폐점까지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알바했어요. 힘들어서 기절할 것 같아요. 털썩 하셨습니다. 아유, 1월 1일부터 힘차게 보내셨군요. 짜임새 있게.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 오늘 1월 1일인데 왜 이렇게 난 힘들게 바쁘게 일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쁘고 힘차게 일한 본인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박종환님, 작은 호프집 하고 있는 젊은 사장입니다. 2015년은 실내에서 금연이 돼서 밀폐된 공간의 공기가 깨끗해서 정말 좋네요. 실내 금연이 돼서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들 담배 많이 줄여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2015년부터는 이제 실내에선 담배를 못 피는 거죠. 금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는 거죠. 흡연하시는 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건강 조금 생각을 하시고, 글쎄 뭐 담배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뭐 오른 담배값으로 이런저런 복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배값 올려서 증세한 복지는 어디로 쓰나? 잘 모르겠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지금은 알지 못해도 듣고 오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지금은 알지 못해도 듣고 오셨습니다. 이채연님이, 나인 언니 목소리는 노래 제목 중에 하나처럼 따뜻해요. 포근하고 따뜻해. 이런 수면바지 같은 사람 하셨습니다. 수면바지 너무 좋죠. 아, 정말 부들부들하고 따뜻하고. 정혜우님, 무한도전 라디오 편을 오늘 재방송으로 보고 앱 깔았는데 음악 선곡부터 해서 좋네요. 신기해서 지금 앱에 적응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웰컴. 그래요. 푸른밤 함께해 주십시오. 역시 무한도전 보고서 이제 라디오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아요. 자,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릴게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아트 전시 반고흐 10년의 기록전에 초대합니다. 전시 마지막 날인 2월 8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 드리겠습니다.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서강대 메리올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유민가에 초대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1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고독식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고독한 나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의 한 페이지에 꽂혀있던 젊음이 찔끔찔끔 새나가고 그 자리를 메운 고독이 몸에 몸을 불리자 어둠은 진한 먹물을 덧칠하고 있다. 외로운 나이가 먹물 든다. 늘어난 나이만큼 고독함도 더 짙어지셨나요?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의 선곡으로 희석시켜드릴게요. 고독식 클럽. 네, 따뜻한 선곡으로 고독함을 밀어내는 시간이죠. 고독식 클럽. 함께할 분은요, 먹물만큼 진한 고독도 선곡으로 깨끗하게 지어주실 푸른밤의 마음 세탁소 디어클라우드의 나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오늘 첫날이에요. 네네. 기분 진짜 이상하네요. 왜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1월 1일이 어떻게 보면 다 지나갔죠.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다 지나갔죠. 이제 퇴근 우리에겐 1월 1일 퇴근만 남은 상태예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12월 29, 30, 31일 해서 쭉 콘서트를 했어요. 3일 네네. 동안. 그래서 31일 날막 이제 그 다들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선물 꾸러미를 막 열어보다가 그 어떤 선물들은 약간 감동적인 선물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선물 보고 막 엉엉 울고 아이쿠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막 이만큼 부어서 하루 종일 굉장히 못생긴 얼굴로 집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어우, 새해인데 정말 집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어차피 그럼요. 휴일이니까 쉬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집에 있을 때가 또 좋잖아요. 그렇지 전 않아요? 너무 좋아요.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2112님이 새해 일출 명소하면 역시 호미곶이죠. 오늘은 선곡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푸른 밤의 호미곶. 나인 언니 오시는 날이네요. 이렇게 호미곶이라고 표현을. 호미곶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호미곶이 저 어디에 있는 몰라요. 지역이죠? 작가님들이 되게 찾아주실 거예요? 동해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동쪽에. 제주도. 선지인님이 연말이던 지난 월요일은 디어 클라우드의 공연에 다녀왔어요. 나중에 나인 언니 오시면 공연 때 기분 어땠는지 물어봐 주세요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공연 때? 근데 이게 매일마다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1회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섭섭해가지고 올해는 3회로 열었는데 네네. 정말 맨날 맨날 다르더라고요. 아, 기분이. 네, 첫날은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첫날은 좀 차분하고 슬픈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그 월요일이었네요. 그럼 네, 그게 월요일이었죠. 사실 공연이라는 게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날의 기분에 또 라이브로 네. 또 녹여낼 수 있는 감정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곡의 해석들. 아, 호미곶은요. 네. 포항이래요. 아, 그럼 굉장히 미치네요. 그렇네요. 호미곶에서 해 뜨는 거 많이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해 궁금하다. 뜨는 거 보셨어요? 안 봤죠? 저 봤어요. 진짜요? 예, 네, 밤새 가지고 봤어요. 오, 와, 근데 어떤가요? 그 2015년 첫 해는 좀 다르던가요? 첫 해, 사실요, 뭐, 해 뜨는 걸 자주 보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가 보려고 기다린 것도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그냥 그냥 우연히. 우연히, 야, 해 뜨네? 야, 사진이나 찍자. 찍어놨었는데. 그냥, 뭐, 따뜻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역시 뭔가 벅차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323님이, 나인 언니 라디오에서 목소리만 듣다가 저번에 콘서트에서 뵀었는데 완전 반했어요. 어쩜 그리 이쁘신지. 미모 아유. 폭발하시네요. 아니 오늘 진짜 네네. 눈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진짜 아, 오늘은 되게 조금 미안하다. 많이. 저 얘기가 되게 민망하네요. 아, 괜찮아. 미안하고. 오늘 보이지 않으니까. 공연에서는 예뻤으니까. 그니까 아니,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신년에는 예뻐 보이려고. 제가 그 MBC 그 연말 방송 나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뻐 보이려고 피부과를 갔는데, 아이쿠야. 멍이 들었네? 그니까 저 SNS 네. 봤어요. 되게 역동적인 사진이랑 같이 첨부돼 있던데. 죽은개처럼. 아니 멍 근데 지금도 조금 남아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뭐 잘안 보이나요? 네, 잘안 보여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지금 제가 비비로 가려놨는데, 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새천년을 멍과 그랬구나. 함께 시작했습니다. 새천년이네, 새해를. 그래요.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 뭐죠? 오늘 주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월 31일이면은 물론 1년이 지나간 거지만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더 생각해 보자면 하루가 지났는데 갑자기 우리가 나이를 먹고 연도는 달라지고 달력을 새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뭐 프로젝트는 새로 시작되고 뭐 자기만의 계획도 신년 계획도 세우고 단 하루만으로 달라지는 게 재미있어서 오늘은 주제가 하루만큼 강해진 너에게라는 저희 노래의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다 한번 이렇게 탁 붙여봤습니다. 하루만큼 강해진 강해진 너에게. 너에게. 주제가 상당히 희망차네요. 그래야죠. 첫날인데. 자, 나인 씨는 2015년 계획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 신보, 디어 클라우드 신보를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거가 제일 큰 계획이고요. 신보를 내면서 되게 멋있는 공연하는 거까지가 일단은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요. 나인 씨의 계획은 그것이고요. 네. 자, 하루만큼 강해진 너에게 주제에 맞는 첫 번째 곡 한번 받아봐야 될것 같은데. 네, 제목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Change the World. 아. 세계가 바뀌고 있는 거니까. 그렇네요. 네, Change the World. 누구의 노래죠? 원래는 에릭 크랩튼 노래인데요. 네. 오늘은 베이비 페이스가 97년도에 MTV 언플러그드라는 곳에서 라이브를 한 버전으로 골라봤고요. 네. 그 기타 연주는 또 에릭 크랩튼이 하고 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죠. 베이비 페이스 그리고 에릭 크랩튼이 함께한 Change the World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Let's do it. 베이비페이스의 Change the World 들으셨습니다. 아유 멋있어요 라이브 버전. 그렇죠. MTV의 라이브 버전. 맞습니다. 저번 주였나요? 얘기도 한번 했었던 거 맞아요. 같은데. 머라이어 캐리 그 MTV 언플러그드를 들었었는데 네네. 오늘은 베이비페이스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97년도에 앨범이 아예 나왔어요. MTV 언플러그드 뭐 베이비페이스 NYC 해가지고 네. 나왔었는데 그 첫 트랙이 아마 이 Change the World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오, 뭔가 예쁘게 시작했네요. 그죠? 상당히 예쁘게 앨범을 딱 시작했네요. 공연도 그렇고. 그죠? 자, 오늘 주제가 하루만큼 강해진 너에게 이잖아요. 우리 네. 푸른만 가족들도 주제에 어울리는 실시간 선곡, 신청곡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 보내주시고 미니,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네. 김슬기님이 대박 이 곡 티페인 특유의 기계음만 기계음 엄청난 것만 듣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참신 엄청 좋아요 와 하셨습니다. 우와 특이하다. 그, 티페인 버전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오. 그 되게 많은 네.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한 버전인데 저도 그 곡으로 사실 이 곡을 먼저 접했고 그렇구나. 그 이후에 원곡을 찾아 듣고 리메이크 곡들을 찾아 듣고 그랬던 너무 재밌다. 되게 좋아요. 그거 버전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인시도 기회 되시면. 그러니까요. 예전에 저도 프리스타일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선곡을 하는 코너가 또 있는데 네. 그 코너에서 한번 했었던 것 같네요. 이거 궁금하네요. 좋아요. 그 버전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 그 언제 태어나고 언제 이렇게 어떤 음악을 듣고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를 이 버전으로 들었어요. 베이브라이스 버전으로. 근데 원래 원곡은 또 에릭 크랩튼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96년도에 이제 베이비페이스가 프로듀싱 하면서 나온 곡이에요. 에릭 크랩튼이 노래한 버전은요. 네. 근데 이때 뭐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 앨범, 올해 노래 최고의 남자 가수상까지 안긴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세기의 노래라고 선정이 또 됐습니다. 일단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가사가 뭐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빛이 되겠어요. 굉장히 로맨틱한 시적이야. 고백하는 가사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베이비 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죠. 그럴까요? 아가 얼굴. 동안남. 동안남 베이비 페이스. 실제로도 좀 동안이긴 하죠. 근데 워낙에 흑인들이 좀 동안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이분은 일단은 정말 전설적인 프로듀서라고 소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80-9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뭐 바비 브라운, TLC, 토니 브렉스턴, 뭐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보이스 투 맨, 마돈나, 뭐 지금 들으셨던 에릭 크랩튼, 마이클 잭슨, 스티비 원더, 심지어는 요즘에 가장 핫한 제이지까지 정말 많은 그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 작업물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느린 그런 프로듀싱 겸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이비페이스는 한국에도 정말 매니아층이 두텁고 베이비페이스의 작곡 스타일이나 이 프로듀싱 느낌을 오마주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있죠. 네. 이 곡에서도 참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특히 자기 이름이 베이비라고 가장 클라이막스에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그러니까요. 그 부분. 너무 매력적인 애드립. 그렇죠. 이 애드립 라인은 사실 좀 오마주가 많이 돼요. 아. 이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이 라인은 네네. 그 라이브 공연할 때 좀 많이 사용되기도 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앨범의 수록에도 오마주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사실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애드립을 만든 것도 있고요. 오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그런 프로듀서입니다. 맞습니다. 자, 나인 씨가 그런 두 번째 노래 한번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 두 번째 노래는 그 2014년이 가는 게 너무 좋으셨을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네. 너무 힘들었고 막 지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2015년이 반가우신 분들이 Change the World가 좀 좋으셨다면 이번에는 2015년이 되면서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 분들은 또 그 2015년이 많이 반갑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세대가 되는 것 자체가 네네. 두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 오늘 골라본 두 번째 노래는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건모 씨의 발라드 곡입니다. 그냥 아름답게 2014년과 이별하시라고.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죠.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듣고 오셨습니다. 하, 김건모 씨 목소리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진짜. 김재성님이 하필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네요. 눈물 나게. 어제 이별해서 너무 가슴 아픈데 제 가슴을 후벼 파네요 하셨습니다. 31일날 또 헤어지셨어요? 마지막 날에? 뭐 사실 그럴 수 있죠. 이별이라는 건 언제든 갑자기 그러네요. 그렇긴 그렇네요. 맞아요. 언제가 됐든 뭐 특별한 날일 경우에 더욱 더 후벼파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예상 못한 이별, 뭐 예상한 이별, 무슨 이별이든 다 슬프기는 마찬가지죠. 맞아요. 8549님, 이 곡도 리메이크 됐던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서인국 씨가 다시 불렀었네요. 저는 서인국 씨 버전으로 처음 들었었어요 하셨어요. 이런 거가 너무 신기한 거죠. 저는 그 세대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음악은 좋은 음악은 또 리메이크로 다시 불리우고 하니까 네. 사람들 귀에 입에 도는 것들이 어느 때는 김건모의 노래였다가 어느 때는 서인국의 노래였다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노래의 생명력은 확실히 긴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곡은 김창완 씨가 작사하셨고 김영석 씨가 작곡하신 곡이에요. 네. 김창완 씨 하면은 또 김건모 씨를 발굴하신 정말 국내 최고의 프로듀서 분이신데요. 네. 이 곡은 일단은 김건모 3집에 수록된 첫 번째 트랙입니다. 저는 이 3집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이 3집 제가 알고 있기로 잘못된 만남이 있는 앨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80만 장이 팔려서 기네스 북에 등재가 된 대단하네요. 그런 앨범이에요. 280만 장은 정말 뭐 얼마나 팔린 건지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다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이 앨범이 다 있는 거죠. 네. 이 앨범이 없으면 얘기 껴주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가족들은 뭐 아빠가 차에 틀어놓을 거랑 딸이 들으는 거랑 두 개가 있고 이 정도로 정말 다들 샀던 앨범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고 국민 가수죠. 그렇죠. 김건모 씨.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김건모 씨 앨범이 전체적으로 타이틀곡을 제외한 나머지 수록곡들이 정말 훌륭해요. 타이틀곡은 당연히 훌륭한데 그렇죠. 나머지 곡들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감동적인 곡들도 많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 앨범이 많이 팔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곡은 그 인디씬의 어떤 기대주? 신선한 신인들 밴드를 골라봤어요. 네. 2014년 9월에 데뷔한 완전 신인 밴드인데요. 혁오라는 밴드의 위잉 위잉이란 곡입니다. 노래 제목이 재밌네요. 위잉 위잉. 위잉 위잉. 자, 그럼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자세한 얘기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먼저 들으시고 혁오의 위잉 위잉 듣고 오겠습니다.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우리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난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죠.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 클럽 9시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부 끝곡으로 혁오의 윙윙 들으셨어요. 윙윙. 매력적이네요. 괜찮아요? 네, 좋은데요. 저도 그 검색을 막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 네. 뭐가 나왔나, 무슨 새로 노래가 좋은가. 근데 많은 분들이 혁오라는 밴드 얘기를 하셔서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좋아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팀 이름도 네. 좋은데요. 혁오. 이 팀 이름이 그 보컬 하는 친구가 오혁이래요, 이름이. 그래서 그거 그냥 거꾸로 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참 무심해요. 현종. 네. 이상해. 현종. 현종. 임금 이름이잖아. 5724님. 네. 나른한 기타 리프랑 목소리가 좋아서 잘 때 항상 들었던 노래인데. 나인 언니도 알고 있어서 왠지 기분 좋네요. 뭔가 통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 하셨습니다. 왠지 그 밤에 들으면 좋은 그런 곡이 있잖아요. 이 곡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그 나른한 이거 좋다. 나른한 놀리는 거죠. 아니 놀리는 거 아니야? 로고에서도 네. 그걸 많이 하더라고. 아 제가 원래 숨소리랑 말소리랑 이런 걸 좀 많이 하죠. 그거 좋아해요. 그 제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마지막에 노래하다가 하는 그거 좋은데요? 놀리는 것 같은데. 아니. 새해라고. 정말 좋았어. 알겠습니다. 자, 혁오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해 주시죠. 네. 93년생 동갑내기 남자 4인조 밴드예요. 그 오혁이라는 보컬 기타, 그리고 임동건 씨가 베이스, 임현재 씨가 기타, 그리고 이인우 씨가 드럼 해서 이 4인조 밴드인데 오혁이라는 이 보컬 친구가 앨범 전곡을 작사 작곡했다고 해요. 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이 분위기가 맞아요. 좀 시니컬하고 네. 지금 보면은 뭐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사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방황하는 청춘이 네. 뭐 예를 들어 처음으로 20살이 됐는데 몸은 어른인데 너무 세상이 낯설어서 약간 센 척하기도 하고 아 뭐 신경 안 쓰지만 사실은 되게 여리고 상처받는 그런 소년들의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런 감성. 그러니까 뭔가 남자들 그리고 네네. 청년들의 청년들의 감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감성들이 좋아요. 청년. 맞아요. 젊은 시대에 남자 여자들 20대. 그렇죠. 갓 20대가 되고 조금 변화하는 세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죠. 염세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사람이. 맞아요. 근데 이 앨범 자체가 또 전체적으로 그 20대 이야기를 담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앨범 제목도 20입니다. 그 20살, 21살 때 썼던 곡들을 앨범에 담았대요. 그래서 20이군요. 그런가 봐요. 정말 무심하다. 무심해. 자, 혁오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네. 네네.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은 그 몇 달, 두 달이 안 됐어요. 네. 이 앨범이 나온 지 두 달이 안 됐는데 벌써 약간 잊혀지는 것 같아서 잊혀지는 거가 싫으니까 저는 한 번 더 가져왔는데요. 토이 7집. 네, 수록곡인 그녀가 말했다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토이의 앨범은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이번에 나왔을 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음원 차트가 빨라서 잠깐 1등하고 갑자기 확 내려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좋은 곡들도. 요즘엔 정말 금방금방.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뭐 시장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인터넷이라는 그 기본 시장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음악이.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건 항상 뭔가 막 제일 빠르니까. 빠르고 그리고 그 음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에 편승하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니까. 네, 어쨌든 종현 씨도 지금 사실은 이 그 가요계에서 네. 지금 현재 가요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막 차트가 빨리빨리 가는 거가 어때요? 글쎄 좀 아쉽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만드는 저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 차트를 만들어 가는 사람 중에 일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든 곡, 내가 참여한 곡들이 뭔가 이렇게 너무 금방 이렇게 빛을 못 보고 많은 사람들 귀에 더 들어갈 기회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 그런 게 들 때는 그쵸. 조금은 섭섭한 느낌도 들고요. 이건 플레이어와 또 청취 그러니까 듣는 사람과의 네.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네. 만든 사람은 항상 아쉽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요. 좀 더 오래 또 사람들의 입에 귀에 맴돌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맞아요. 그런 것들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번 토이 7집을 듣다가 그 취한 밤 말고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녀가 말했다라는 노래인데 짝사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짝사랑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선곡했으니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토이의 노래죠. 그녀가 말했다. 이건 권진아 씨가 보컬로 참여를 한 노래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토이의 그녀가 말했다 듣고 오셨어요. 네. 권진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는데 야 노래 나가는 동안도 얘기했지만 권진아 씨 목소리 네. 예쁘고 뭔가 깨끗한 느낌? 영롱하잖아요. 뭐 영롱한 고급스러운 고급진 단어가 계속 나오네요. 그 네. 아무도 안 간 아주 작은 호수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이 안 간. 뭔지 알겠죠? 알겠어요. 제가 연꽃 피어 있나요? 그럼 연꽃에서 열리면 또 누가 나오고? 그래서 장군이 태어나 연꽃 장군. 그게 뭐야? 뭐요? 신화입니다. 사이사이님. 아 토이 신부 나오고 권진아 목소리와 곡의 느낌 가사까지 꼭 제가 실제로 겪었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서 무한 반복. 지금도 계속 듣는 곡인데 선곡 진짜 짱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참 짝사랑 하셨구나. 했구나 했어. 에휴, 정말. 짝사랑 할 수 있죠. 아 짝사랑하면 근데 짝사랑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먼저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 짝사랑의 기준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제가 생기기엔 네. 생각하기엔 네네. 혼자 좋아하면 그냥 짝사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도 예, 짝사랑이죠.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짝사랑이니까 맞아요. 짝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정말 그래 안타깝네요. 그 감정을 못 느껴봤다라는 거예요. 되게 괜찮은데요? 네, 짝사랑 좋아요. 짝사랑 얼마나... 좋아하는구나. 네, 예?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 뭐 살면서 한 번쯤이야 뭐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 마음이 막 찢어지니까 아무 일 아닌 거에도 막 울고 막 어떨 땐 너무 설레서 막 좋아하다가 혼자 상처받고 이러니까 진짜 스스로 힘들어요. 스스로 나중에 생각했을 때 나 진짜 바보 같구나라고 그러니까. 자괴감을 느끼는 맞아. 사랑의 방식이죠 짝사랑. 자, 네. 토이의 노래 들었는데 이 곡 한번 네. 좀 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은 토이 7집 다카포라는 앨범의 10번 트랙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 타이틀곡 만들 때랑 그 옆에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수록곡 만들 때랑 공들인 게 그래도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이 하죠. 아니, 그쵸? 거의 이게 내 자식들인데 다. 다 똑같이 하다가 어떤 날 걔가 더 예뻐 보여서 타이틀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얘가 아니 그리고 심지어 내가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예쁘다 그래서 타이틀이 되는 경우도 많아. 맞아. 네. 그런데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10번 트랙이 이렇게 좋으면 새 앨범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앨범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오늘 소개해봤고요. 저는 이 노래를 두 번째로 좋아합니다. 아까 취한 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권진아 씨 노래입니다. 그래요. 이 곡 듣고 왔고요. 다음 곡 한번 소개해 주시죠.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이네요. 그러게요. 마지막 곡은 쉬앤힘이라는 그 인디 팝 듀오 곡을 골라왔어요. 그 할리우드의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랑스러운 괴짜 여배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주이 디샤넬이라는 배우 혹시 아세요? 네, 네, 네. 주이 디샤넬이랑 좀 우울하고 내성적인 기타 치는 그 싱어송라이터 에머드라는 남자 두 사람이 그 듀오로 계속 앨범을 내고 있어요. 네. 첫 앨범을 냈을 때는 이 앨범만 내고 해체할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정규 3장에 자기 리메이크 앨범까지 4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하면서 노래를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It's not for me to say라는 곡입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죠. 쉬앤힘의 It's not for me to say 듣고 It's not for me to say you love me. It's not for me to say. 쉬앤힘의 It's not for me to say 들으셨습니다. 네. 아니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같은 여자로서 되게 기분 나빠요. 왜? 주이 디샤넬 보면 예쁜데 연기도 정말 잘하고 자기가 되게 그 뉴걸이란 미드도 자기가 이렇게 선장이 돼가지고 막 하는 거래요. 그거 보면 참 많은 걸 다방면으로 잘하는데 굳이 노래까지 이렇게 잘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게다가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노래도 써요. 노래도 자기가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결혼도 했나요? 모르겠어요. 안 한 것 같아. 남편이 잘생겼으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서. 되게 기분 나쁘지. 부들부들 박정민님. 아니 나인언니 정체가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에다가 좋아하는 곡을 선곡하시다니. 아 정말요? 독심술 쓰셨나요? 하셨습니다. 오 박정민 씨랑 저랑 뭔가 좀 잘 맞나 봐요. 통하는 것들이. 있나봐요. 그러네요. 음악적 취향. 자, 쉬앤힘의 노래 들어봤는데요. 네. 살짝 앞서서 소개해주셨지만 네. 좀 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이 디샤넬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예스맨 영화 네.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예스맨에서 여주인공이었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500일의 썸머라는 또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죠. 많은 남성들의. 네. 거기서도 여배우였는데 그것도 모르시면 저도 이제 어떻게 설명해드릴 방법 검색하세요. 일단 그렇고요. 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주이 디샤넬이 엘프라는 영화에서 자기가 쓴 노래를 했어요. 그걸 보고 이 에머드란 남자가 저 여자다. 저 여자가 나의 뮤즈다. 이래서 연락을 해서 우리 뭔가 앨범을 만들지 않을래. 그랬더니 오케이 해서 주이 디샤넬은 집에서 가이드를 해서 굉장히 멀리 사는 에머드에게 메일로 그 메일로 주고받았대요. 그래요? 그 앨범 작업할 때 첫 앨범을. 난 씨는 팀과 거의 만나서 함께 하시나요? 그렇죠. 밴드 할 때는 거의 만나서 함께 합니다. 저는 위프리키라는 작곡팀이 있어요. 네. 안 본 지 1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이제 메일로? 네. 거의 같이 만나서 곡을 쓰고 이랬던 거는 진짜 옛날 얘기. 옛날 얘기라기보다 손을 꼽을 수 있어요. 서로 각자 따로 이렇게 해서 계속 의견 취합 후 다시 또 이런 21세기 이런. 그래서 함께 쓰는 메일이 있고 함께 쓰는 뭐 그런 것들이 그렇구나. 있는. 그렇구나. 네. 만나면 막 어색한 거 아니야? 막. 아니요, 만나면 어색하진 않은데 음악 얘기를 그렇게 얼굴 보고는 안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채팅창에서 더 많이 하는.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 재밌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그 소통의 방법들이나 이런 네네. 게 네. 어울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쉬앤힘 이 두 분에게는 그 방법도 정말 잘 맞아서 앨범이 좋게 나온 거겠죠. 근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음악 하시는 분들 말고도 그냥 사무실에서 열심히 막 네네네. 프로젝트 하실 때도 다른 회사랑 연락할 때 다 메일로 하고 만나서 회의 잘 안 한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네네. 바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 되게 다정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 되게 사무적이거나 말투가 네. 거기서 또 이제 뭔가 달라지겠네요. 재밌는 것 같네요. 나인 씨는 어떠세요? 저요? 사무적인 그 메일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아 지금 때에 따라 다른데 웬만하면 이제 뒤에 웃음 표시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선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만큼 강해진 너에게 라는 주제로 우리 가족분들의 선곡도 받아봤잖아요. 네, 그렇죠. 5758님, 저는 보이즈투맨의 저스틴 비버랑 같이 부른 팔랄라 듣고 싶어요. 도입부부터 나른하고 침대에 묻혀있는 느낌이 들고 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 라는 가사가 특히 좋아요. 위로도 되고요 하셨습니다. 이런 자격 있었으면 좋겠어. 모든 것을 가질 자격. 자격, 뭐 갖고 싶어요? 자격 말고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자격이랑 능력을 다 주면 뭐 갖고 싶어요? 일단은 내가 각오해. 내가 각오해라. 각오해. 지금 뜨끔뜨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복수할 거구나. 신지인님, 주제가 하루만큼 강해진 너에게인데 당연히 디어 클라우드 노래 들어야죠. 콘서트 갔을 때 이 노래 듣고 저 혼자 괜히 울어버렸네요. 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속마음 가사로 쓴 느낌이었거든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만큼 강해진 너에게라는 디어 클라우드의 노래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구공사님, 제가 좋아하는 이규호 씨가 작곡 작사한 김예림의 사랑한다 말해요가 생각났네요. 후렴구에서 사랑한다 말해요, 싫은 이유 1100가지만 대보라고 말해요 라는 부분의 가사가 참 좋아요. 새해 제 목표가 내가 너무 무심했던 주변 사람들에게 더 머뭇거림 없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거든요. 제 신년 목표와 꼭 맞는 것 같아서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가사 너무 귀엽네요. 사랑한다 말해요, 싫은 이유 1100가지만 대봐요.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사랑한다 말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날 사랑한다고 무슨 어쨌건 말하라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막무가내. 이규호 씨가 또 작사가 굉장히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귀여우시네요. 진짜 귀엽다. 김숙현님, 김보령의 반짝반짝 추천해요. 작년 4월 고독시 클럽에서 나인 씨가 소개해 주신 I'm Fine을 접하고 반해서 찾아보게 된 곡이에요. 그때 회사에서 복잡한 일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루만큼 강해지면서 살다 보면 가사처럼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안 그래? 하고 넘길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죠. 가사 멋있는데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안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런 말 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런 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뭐. 모두가 잘못되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네. 다 그렇지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무심하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애늙은이. 아이고. 90년대생이라고 얘기를 90년대생. 90년생인데 애늙은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요즘에 그 25, 26인 네. 사람들 그 남자애들 네. 제 친구들 네네. 보면 다 이러고 살아요. 근데 비슷하지 않나? 그때 이쯤 때 나이에 가장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피디님도 그렇다 그러셨대요. 아, 그랬구나. 오히려 그때가 또 질풍노도의 제2의 사춘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사회를 접하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변해가는 나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는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여기서? 그러면은 고독시 클럽에서 알게 된 뮤지션을 선곡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네네네. 김보령 씨의 반짝반짝 저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 곡으로 끝곡으로 하고요. 네. 2456님이 목요일만 되면 시간이 찬찬히 흐르는 듯한 이 느낌 정말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좋네요. 찬찬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감성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찬찬이가 좀 천천히와 찬찬이는 확실히 좀 다르네요. 다른 게 뭔가 있잖아요. 더 찰랑찰랑한데요. 찬찬이는 맞아요. 9178님 고독시 클럽 2시간 특집 한번 하면 안 돼요 하셨어요. 오프닝부터 함께하는 건가요? 죽이는데? 멋있다. 오프닝을 딱 하는데 난시의 선곡 오프닝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딱 하고 듣고 와서 우와. 필러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나인씨랑 2시간 방백도 나인씨가 나인씨가 선곡한 걸로 선곡하기 굉장히 힘들겠는데요. 언제 한번 좋은 기회 되면 네. 네,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김보령의 반짝반짝이었죠. 이 곡 네. 들으면서 나인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쫑디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푸른밤 가족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엔 또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냅시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김보령의 반짝반짝 들으면서 나인 씨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Yeah. All of 내게 들려 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열심히 살아간다. 근데 문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미래의 끝은 어디일까 생각해보니까 쉽게 답이 나오질 않는다. 나는 지금 나의 청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너무 미래에만 집착하며 나의 청춘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많은 일에 치여 지내다 보면 내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은 어느새 뒤로 밀려있다. 다른 것에 정신 팔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청춘은 청춘이라 빛난다. 이 말을 보았다. 시간이 지나 지금을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청춘을 보내고 싶다. 청춘이라 가능하고 청춘이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좀 더 나의 청춘을 투자한다면 지금 목매고 있는 미래. 그때의 나도 분명 행복하지 않을까?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한솔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타카피의 Glory Days였습니다. 청춘, 멋진 단어죠. 청춘.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와 진짜 나의 청춘은 그때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자랑스럽게 남들에게 나 그런 것도 해봤다. 그때는 진짜 겁도 없었고 멋있었던 것 같아. 내 스스로 돌아봐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는 정확히 언제가 돼야 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나이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지희님. 이제가 뜨끈뜨끈 20살. 마음은 고3 소녀입니다. 연극 영화과 입시생인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요. 응원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요. 입시생분들 아이고야. 좀 지금 또 뭔가 연극영화과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좀 마음이 이제 새해가 또 오고 하니까 부담감이 더 커졌을 수 있는데 힘내시고요.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학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476님 언니 따라 며칠 전부터 듣다 보니까 푸른 밤 밤에 듣기 좋은데요. 그래서 용기 내서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었는데 하루를 잠과 게임으로 채웠네요. 씁쓸해요 하셨습니다. 글쎄 왜요? 왜 씁쓸해요? 잤으면 푹 잤으면 뭐 내일도 준비하고 쉬는 날 푹 쉬었으니 좋은 거고 게임은 평소에 너무 바빠서 못하던 거 취미생활 한 거니까 좋은 거죠. 씁쓸해하지 마십시오. 새해 첫날이라고 뭔가 힘차게 시작해야 되고 오늘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 바쁘게 뭔가 꽉 가득 차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좋지만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제와 다르지 않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가짐만 좀 더 새롭게 다지는 거죠. 주서연님, 쫑디, 저 내일부터 단기 알바가 아닌 제대로 된 첫 알바 출근합니다요. 정규직도 아니고 알바 구하는 건데도 그동안 20번도 넘게 본 면접을 매번 떨어질 때마다 자괴감에 슬펐거든요. 근데 결국엔 붙었고 이제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기겠죠 하셨습니다. 그래요. 내일부터 시작하시는군요. 아르바이트. 그 아르바이트를 계기로 주사위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물론 모두 다 100% 이루긴 힘들죠. 그리고 생각한 대로 목적을 이렇게 둔 것들을 모두 이뤄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하지만 뭐 열심히 노력하고 무리한 것들을 세워놓더라도 나한테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내서 아르바이트 잘하시고 좋은 일들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9193님, 한 달간의 신입사원 교육 끝에 내일 시무식을 시작으로 팀 배치 받으면서 드디어 제 자리가 생겨요. 설렘보다 걱정이 더 많아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밤입니다. 실수 없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엄청 설레겠네요. 많은 분들. 그래요. 잘 하시고 실수 없는 하루 쟁취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힘든데 처음 할 때 실수 안 하는 거. 2327님, 하반기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했는데 본사 회식 때 취해서 기억을 잃었습니다. 아, 다시 외로워지네요 하셨습니다. 이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 없었길 제발. 이분은 다시 외로워진 이유가 뭘까요? 제발 별일 없었길. 2569님, 저 신년 운세 봤는데요 계속 우울해 있었어요. 근데 뭐 툭 털어내려고요. 즐겁던 힘들던 제 인생인데 더 좋아지겠죠 뭐. 하하하 하셨습니다. 왜요? 운세가 안 좋게 나왔나요? 그래서 우울하셨나? 운세는 그냥 운세고 재미로 보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요. 저도 한번 봐볼까요? 신년 운세 이런 거. 신년 되면 뭐 믿든 안 믿든 한번 재미로 해보잖아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노벨 바그의 This is not a love song. 이 곡은 강성수님 신청곡이고요. 정은채 그리고 토마스 쿡이 함께한 소년 소녀. 이 곡은 정진주님 신청곡입니다. 노벨 바그의 This is not a love song 그리고 정은채 토마스 쿡의 소년 소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한 곡 더 들을까요? 아비치의 The Night 듣고 오겠습니다. Once upon a younger year when all our shadows disappeared the animals inside came out to play. Went face to face with all our fears Learned our lessons through the tears Made memories we knew would never fade One day my father, he told me Son, don't let it slip away He took me in his arms, I heard him say When you get older, you're wild오늘 방백 설날 아침에 김종길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을 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굴굴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어른들이 신년이 되면 목욕 재개를 하고 몸을 단정히 해서 새해를 맞았던 게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닌 것 같죠? 우리에게 명절로서의 설날은 이제 1월 1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해의 기분은 역시 오늘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우리 푸른밤 가족 모두 작은 꿈도 가지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딛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슬기롭게 주위를 배려하면서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푸른밤 가족들 모두 마음만이라도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요, 샤이니의 늘 그 자리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